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의 4,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를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창건 68돌째 즈음하여 탄자니아 신문 우후루와 인도네시아의 인터넷도 신문 르몰이 게재했습니다. 신문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셨습니다. 한편 경의하는 온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의 3,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를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창건 68돌째 즈음하여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신문 뉴스 메트로네이트가 게재했습니다.